number one. You're number one. 우린 모두가 number one. There's no number two. 누구 위간 어디에서 살간 우린 모두가 number one. 가슴 뛰는 이 순간만큼. Celebrate, just to make a special day.